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께서 다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신 아운돌슬 맞으며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혁명가요 모대 가리라 백두산으로 공연이 17일 당창군 기념탑 광장에서 있었습니다.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각 도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혁명가요 무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.